경의하는 김정은동 지께서 새로 건설된 료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료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소영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안정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영원 동지, 신만균 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료경김치공장은 우리 민들에게 보다 요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온갖 노고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진호보이 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현대적인 김치 생산기지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도 시민들에게 맛좋은 김치를 사철 정상적으로 보내주자면 공업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김치공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으며 공장 이름을 몸소 료경김치공장이라고 명명해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떨쳐나선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건설자들의 심찬 투쟁에 의하여 연 건축 면적이 15,660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연간 4,200여 톤의 김치와 장조림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료경김치 공장이 평양시 교외에 훌륭히 건설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남세 생산기지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료경김치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김치 생산의 공업화를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호를 또 하나 관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예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해당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가공, 발효, 숙성 등 모든 생산 공정의 현대화, 기계화,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김치 생산 공정, 깍두기 생산 공정, 장조림 생산 공정들마다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이 빼곡히 들어앉았다고 하시면서 당의 국산화 방침 관철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료경김치공장을 우리나라 김치공업화의 본보기 표준다리로 꾸리자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 공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통풍 체계를 잘 세움으로써 생산 현장의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류경김치공장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김치들을 인민들 속에서 호평받는 인기식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가게한 재료들의 배합 비율과 숙성 시간 등 생산 규정들을 엄격히 지키며 김치 가공 방법의 과학화 표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공장 종업원들의 책임성과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김치의 맛과 냄새, 색깔이 매우 중요한 것만큼 김장용 남새와 양념 원자재들을 바로 선정하고 원자재를 생산 보장하는 단위들에서 품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공장 건설 경험에 도대하여 앞으로 각 도들에도 현대적인 김치공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치는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민족 음식의 하나이며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고 하시면서 류경김치공장에서는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김치를 집들에서 담그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만들므로써 우리 민들이 항상 즐겨 찾는 김치, 세계에서 으뜸 가는 식품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유경김치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민족 전통 음식의 고유한 맛이 살아나고 영양가가 높은 갖가지 신선한 김치를 더 많이 생산하여 평양시안의 상업봉사망들과 수도 시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이 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유경김치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름없는 만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마음쓰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전투가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